어리숙고 무모한 대결망동으로 자리질 곳은 개죽음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책국 대변인 담화. 최근 괴뢰 대통령 고난대행 황교안 역도가 분별을 잃고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려대고 있다. 며칠 전 역도는 당장 목이 나떨어지게 된 주제에 국무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북이 인민군 장군일에 즈음하여 6차 핵시험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느니 북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느니 철통같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느니 뭐니하는 반공화국 대결나발을 불어대면서 비린청을 돋구었다. 그런가 하면 북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느니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느니 하는 시도운 수작도 늘어놓았다. 병신 뉴갑한다고 26일에는 우리인민군대의 군정합동타격 시위에 질겁하여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부랴부랴 벌려놓은 그 무슨 2017 통합화력경멸훈련이라는 데 낯짝을 드러내고 절개를 내세워 위용과신이 강력한 응징, 경멸능력을 시연했다느니 하며 허세를 부려댔다.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팔싹둥이의 해괴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상존인 미국마저도 급속히 고도화되는 우리의 핵공격 능력에 혼비백산하여 자기의 전략 자산을 다 들이밀며 호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련한 초지에 빠져있는 때에 한갓 괴뢰들 따위가 응징이니 뭐니 하며 절망스럽게 들까불로 되는 것은 참으로 가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가관은 곱기가 많은 자일수록 위세를 부린다고 담도 없는 황교안 역도가 제법 일을 칠 것처럼 얄팍한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는 것이다. 군대물도 먹어보지 못하고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무지한 놈이 입만 벌리면 그 무슨 강력한 응징이니 대비태세니 하고 주절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까마귀 12번 울어도 성장 파묵은 까욱 소리뿐이 나고 몸뚱아리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 앙심이 구정물처럼 꽉 들어찬 역도의 주둥이에서 숨통이 끊어질 시각이 닥쳐왔다고 하여 다른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황교안 역도로 말하면 청와대의 악녀 박근혜의 집권기간 괴뢰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자리를 타고 앉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리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각종 모략 사건들을 연이어 조작하면서 역도년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 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미쳐날뛴 극우 악질 보수분자이다. 천하역적 박근혜 년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다음 대통령 고난대행 감투를 뒤집어 쓰자 북이 탄핵 위기를 틈타 도발할 수 있다느니 즉각 대응태세 유지냐며 입에 개고품을 물고 악담을 토해낸 대결 광신자가 바로 황교안 역도이다. 4월에 들어와서만도 며칠이 몰다하게 절개들을 모아놓고 핵시험 등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느니 북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하겠다느니 하는 망발을 그칠 새 없이 늘어놓으며 극도의 안보 위기를 고취해대고 있다. 황교안은 극악무도한 망발을 죄초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꼭두각시 대결의 광분해온 박근혜 년의 수구 잔당으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다. 괴뢰들이 지금 입만 벌리면 낯뜨거운 줄 모르고 한미동맹이니 긴밀한 협의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군사주권도 없는 한간 미국의 전쟁 노예 하수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를 놓고 주변국들과 모의판을 벌리면서 유독 괴뢰들만 쏙 빼놓은 것은 주구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황교안 역도가 북의 추가 도발이니 뭐니 하면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날로 고립 배격당하고 있는 괴뢰 보수 잔당들의 불안감의 발로이며 대선을 앞두고 안보 위기를 더욱 고취하여 보수 세력을 귀합해버리는 흉악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역도야말로 기생오랍이 상통 그대로 미국 상전과 보수패당의 미식계 노릇밖에 더할 것이 없는 인간 추물이다. 마가우리의 가랑잎 신세가 된 황교안 역도가 아무리 핏대를 돋구며 대결 타령을 늘어놓아도 그것은 공포에 질린 자의 아부제기에 불과하며 그의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만일 괴뢰들이 등뼈 부려진 승냥이 신세가 된 미국 상전을 믿고 감히 무분별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멸종의 불손하기 속에서 시체는 고사하고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고 무모한 대결망동으로 자리질 것은 처참한 개죽음뿐이라는 것을 역도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황교안은 말로가 더 비참해지지 않으려거든 더러운 주둥이를 다물고 박근혜 년과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4월 27일 평양.